잘못 덤덤해진 감각 초점은 흐릿해도 또렷한 향과 아직까지 희미하게 남은 멜로디 습관처럼 여전히 입에 맴돌지 Girl can't you see 한때는 내 Beyonce Destiny 너 원하던 만큼 상처도 깊어 회복이 쉽지 않아 홀로 애썼지 그래 난 애썼지 추억이 깊어 내 맘이 모시어 난 매일 밤을 샜었지 괜히 느끼는 인기척이 밤을 뒤척거리다가 긴긴 잠도 깼었지 늘었던 방한 담배 연기처럼 부단히 나를 매일 괴롭히던 너 나 혼자 힘들었지만 넌 잊었어 오래된 커피잔처럼 맘이 식었어 Baby, baby, good.